다음으로 조국통일사상리론 제14회 박철만 선생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밝혀진 지역정부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는 연방국가의 중앙정부의 조직과 구성원칙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정부의 권한과 의무도 합리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정부의 권한에 대해서와 지역정부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두 체계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민족의 군번 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일으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정부의 권한은 연방정부의 권한에 비해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역정부도 모든 사업을 민족의 군번 리익과 요구를 첫자리에 놓고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역정부가 연방정부와 달리 자기의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민족의 군번 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정부는 자기의 독자성을 띠면서도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이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 민족의 군번 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할 권한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정부들은 전 민족의 군번 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지역정부의 권한 행사가 철저히 전 민족의 군번 리익과 요구에 어긋날 수 없다는 한계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연방 국가 안에서 전 민족적 리익과 지역적 리익이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진다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형성될 단일 민족의 연방 국가에서 사회 제도의 특수성을 보장하는 것은 전 민족의 군번 리익과 요구에 어긋날 수 없고 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민족의 군번 리익이 옹호 고수될 때 지역의 리익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민족의 군번 리익이 침해당하는 경우에 지역의 리익이 커다란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은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뼈저린 체험입니다. 때문에 지역 정부의 권한 행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자기 지역을 포함한 전 민족의 군번 리익을 옹호 고수하는 것으로 돼야 합니다. 이로부터 연방국가 창립 방안에서는 지역 정부들이 지역의 제도적 특수성을 보장하는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전 민족의 군번 리익과 요구를 엄격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정부들은 모든 사업을 연방 정부의 지도 밑에 진행해야 합니다. 연방 국가에서 지역 정부는 지역의 자주권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독자성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정부가 전 국가적 리익과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연방 정부의 지도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정부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도적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전 국가적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군번 요구인 동시에 매개 지역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입니다. 사실상 연방 정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지 못하는 연방은 통일국가라고 말할 수 없고 연방의 전반적 실정을 반영한 연방 정부의 지도를 떠나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며 불가능합니다. 연방 정부의 통일적 지도 밑에 연방 국가의 전반적인 리익과 자기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을 반영한 정책을 작성하고 그것을 집행해 나갈 때에만 지역 정부가 자기 지역의 특수성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정부의 권한은 전 민족의 군번 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업을 의료방 정부의 지도 밑에 진행해 나가야 하는 범위에서의 권한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정부의 의무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민주의료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지역 정부의 의무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부는 의료방 정부의 지도 밑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의료방공화국의 두 지역에서는 자치제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정부의 권한과 함께 의무가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고려민주의료방공화국 창립 방안에서는 이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두 지역 정부들은 우선 의료방 정부의 지도 밑에서 전 민족의 군번 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자기 지역 안의 제도적 리익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 정부는 지역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정부로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만이 지역 정부의 의무로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정부는 의료방 정부의 지도 밑에 전 민족의 군번 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지역 안의 제도적 리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의무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은 또한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원래 의료방이라고 하면 일정한 특수성을 가진 각이한 지역들이 공동의 리의 관계로부터 국가적 통일을 실현한 통일 국가입니다. 따라서 지역 정부들의 활동은 철두철미 국가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돼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형성될 의료방 국가에서 지역 정부들은 국가적 통일의 실현을 중요한 목적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매개 지역 정부들이 각이한 사회 제도를 대표하는 지역들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리로부터 고려민주의료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지역 정부들의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갈라져 서로 다른 제도가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북과 남은 여러 분야들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방 국가는 이러한 차이를 전제로 하지만 그 차이를 고정화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방 국가는 민족 통일을 실현하고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들의 차이를 점차 극복하고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매개 지역 정부들이 자기의 사회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고 지역적 차이들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 정부들은 이와 함께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할 의무도 지니게 됩니다. 의료방 국가는 지역들의 차이를 줄여야 할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항구적인 통일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방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함께 각 지역 정부들도 자기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고려민주의료방공화국 창립 방안에는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이 행사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류가 공감하고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저명한 인사들이 토로한 몇 가지 자료들만을 언급하겠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조선문제 담당 과장 유엔 완인은 김일성 주석은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를 통해 고려민주의료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적인 내용은 북과 남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북가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며 각각 지역 자치제를 실시하는 의료연방 공화국을 창립해서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남북이 취해야 할 통일의 원칙, 통일의 조건, 의료연방 국가에서의 정부 형태와 역할, 통일 국가의 명칭과 성격, 통일 정부의 시정 방침을 명확히 담고 있다. 라고 말했으며 짐바브웨 종합대학 박사 템바마 비쿠는 위대한 실용 김일성 주석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통일 방안과 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투쟁하는 조선 인민의 리익과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과 방침이다. 우리는 의료연방 국가를 창립해서 조선의 북과 남을 통일할 때 대한 새로운 방안과 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며 고려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에 따라 조선의 통일이 하루빨리 이룩되리라고 확신한다. 라고 자기의 격정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 라왈핀디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은 위대한 실용 김일성 주석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따라 실현돼야 한다. 이 방안은 조선의 현실에 가장 부합되며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다 쉽게 접수될 수 있고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우사와 염원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라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천명된 중앙정부의 조직과 구성 원칙만이 아니라 지역정부의 권한과 의무 역시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분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명시된 지역정부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두 체계로 강의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